2일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괴뢰 대법원이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 위원장 리준일에게 우리 공화국을 찬양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한 악형을 가하는 폭구를 감행했습니다. 또한 괴뢰 대법원은 다른 8명의 통합진보당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